금수회의록 5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브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브리복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 금수회의록 안국선 제7석 가정맹어호 호랑이 웅장한 소리로 회장을 부르니 산천이 울린다. 연단에 올라서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좌중을 내려다보니 눈알이 등불 같고 위풍이 늠름한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어금니를 부지직 깔며 연설하는데 좌중이 종용하다. 본원의 이름은 호랑이인데 변호는 상군이옵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 아시는 이도 있을 듯하오. 지금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할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옛적 유명한 성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뜻은 까다로운 정사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함이니 양자라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뿔 있는 호랑이와 같다 한지라.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 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뇨. 도리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육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재 없는 백성을 감옥서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놓고 새 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사전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용사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정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미처를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 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만 배가 되는지 알 수 없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발톱과 이빨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천성의 행위를 행할 뿐이오늘.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여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배워서 사람의 도리에 유익한 옳은 일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각생 병기를 발명하여 군함이니 대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하는 등물을 만들어서 재물을 무한히 내버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때의 만방 경륜은 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뿐이라. 그런고로 영국 박사 판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잔인한 까닭으로 수천만 명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들어갔도다 하였고 옛날 진회왕이 초회왕을 청하매 초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려 하거늘 그 신하 굴평이 가나에 가로되 진나라는 호랑이 나라이라 가히 믿지 못할지니 가시지 말으소서 하였으니 호랑이의 나라가 어찌 진나라 하나뿐이리요. 어느 날 오대주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가 욕심 없는 나라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포악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으며 어느 인간의 고상한 천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며 어느 세상에 진정한 인도를 의논하는 자가 있느뇨. 나라마다 진나라요. 사람마다 호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포악 무장한 것이라 하되 이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원래 천품이 은혜를 잘 갖고 우리를 깊이 안하니 글자 읽은 사람은 짐작할 듯하오. 옛날에 진나라 광무자라는 사람이 호랑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내어 주었더니 사슴을 들여 은혜를 갚았고 영륜 자문을 나서 몽택에 버렸더니 젖을 먹여 길렀으며 양위의 효성을 감동하여 몸을 물리쳤으니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감동하고 의리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로 말하며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옛적 사람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기르며 후안이 된다 하여 지금까지 양호유환이라는 문자를 쓰지만은 되지 못한 사람의 새끼를 기르는 것이 도리어 정말 후안이 되는지라. 호랑이 새끼를 길러서 덕을 모으는 사람은 있으되 사람의 자식을 길러서 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소. 또 속담이 이르기를 호랑이 죽음은 껍질에 있고 사람의 죽음은 이름에 있다 하니 지금 세상 사람에 정말 명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소? 인생 70고래이라. 한 세상 살 동안 얼마 되지 아니한데 옳은 일만 할지라도 다 못하고 죽을 터인데 꿈결 같은 이 세상을 구구히 살려 하여 못된 일을 할 생각이 시꺼멓게 있어서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자도 있으니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옛적 사람은 호랑이의 가죽을 쓰고 도둑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나님은 지국무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오? 사람으로 못된 일을 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옵니다. 제8석 쌍거 쌍내 원앙. 호랑이가 연설을 그치고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형용이 단정하고 태도가 신중한 어여쁜 원앙새가 연단에 올라서서 애연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나는 원앙이올시다. 여러분이 인류의 악행을 공개하는 것이 다 절당한 말씀이로되 인류의 제일 괴악한 일은 음란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때에 한 남자의 한 여인을 내셨으니 한 사나이와 한 여편네가 서로 저버리지 아니함은 천리에 정한 인륜이라. 사나이도 계집을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고 여편네도 서방을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거늘.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사나이는 계집을 많이 두고 호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처첩을 두세씩 두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5~6명 두는 자도 있으며 혹은 장가든 뒤에 그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두세 번 장가드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사랑하다가 팽악망신하는 자도 있으니 사나이가 두 계집을 두는 것은 천리에 어겨짐이라. 계집이 두 사나이를 두면 병고로 알고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예사로 아니 어찌 그리 편벽되며 사나이가 남의 계집 도적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계집이 남의 사나이를 상관하면 큰 변인 줄 아니 어찌 그리 불공하오. 하나님의 천연한 이치로 말할진대 사나이는 아내 한 사람만 두고 여편녀는 남편 한 사람만 쫓을지라. 물론 남녀하고 두 사람을 두든지 섬기는 것은 옳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괴악하고 음란하고 박정하여 길가에 한 가지 버들을 꺾기 위하여 백년 해려하려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동산에 한 송이 꽃을 보기 하여 조강지처를 내쫓으며 남편이 병에 들어 누웠는데 의원과 간통하는 일도 있고 복을 빌어 불공한다 가탁하고 중서방하는 일도 있고 남편 죽어 사흘이 못 되어 서방에 주선하는 일도 있으니 사람들은 계집이나 사나이나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다만 음란한 생각뿐이라 할 수밖에 없소. 우리 원앙새는 천지간에 지극히 작은 물건이로되 사람과 같이 그런 더러운 행실은 아니하오. 남녀의 법이 유별하고 부부의 윤기가 지중한 줄 아는고로 음란한 일은 결코 없소. 사람들도 우리 원앙새의 역사를 짐작하기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소. 옛날에 한 사냥꾼이 원앙새 한 마리를 잡았더니 암 원앙새가 수 원앙새를 잃고 수절하여 갑으로 있은 지 1년 만에 또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얻은 바 된지라. 사냥꾼이 원앙새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털을 뜯을새 날개 아래 무엇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건연에 자기가 잡아온 수 원앙새의 대가리라. 이것은 암 원앙새가 수 원앙새와 같이 있다가 수 원앙새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떨어지니 그 창황 중에도 수 원앙새의 대가리를 집어 가지고 숨어서 일시에 난을 피하여 짜기는 하늘 잊지 아니하고 서방의 대가리를 날개 밑에 끼고 슬피 세월을 보내다가 또한 사냥꾼에게 얻은 바 된지라. 그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 정절이 지극한 새라 하여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땅에 장사를 지낸 후에 그때부터 다시는 원앙새는 잡지 아니하였다 하니 우리 원앙새는 짐승이로되 절개를 지킴이 이러하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추악하고 비루하고 음란하여 우리보다 귀하다 할 것이 조금도 없소. 사람들의 행사를 대강 말할 터이니 잠깐 들어보시오. 부인이 죽으면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소. 상처한 후에 사나이 수절하였다는 말은 들어보도 못하였소. 낱낱이 죄치를 하든지 첩을 얻든지 자식에게 못할 노릇을 하고 집안에 화근을 일으켜 화기를 손상케 하고 계집으로 말하며 남편 죽은 후에 수절하는 사람은 많으나 속으로 서방질 다니며 상부한 지 며칠이 못 되어 개갈 길 찾느라고 분주한 계집도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개구멍이나 다리 밑에 내어버리는 것도 있으며 심한 계집은 간부에게 혹하여 산 서방을 두고 도망질하기와 약을 먹여 죽이는 일까지 있으니 저희들의 별별 괴악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세상에 제일 더럽고 괴악한 것은 사람이라. 다 말하려면 내 입이 더러워질 터이니까 그만두겠소. 원앙새가 연설을 그치고 면단에서 내려오니 회장이 다시 일어나서 말한다. 5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